남조선 언론들에 의하면 지난 19일 전남대학교 5.18 연구소가 1980년 5월 28일에 작성된 계엄 상황 일지를 공개했습니다. 일지에 의하면 미국의 적극적인 뒷받침 밑에 감행된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 탄압 때 미제 침략군의 직승기들이 시민들을 향해 기총사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야수적 만행이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됐습니다.